Let's go. What you say? 소란 니 카타게라 fingers. What you say? 빛돌이 노골하드 heat up. What you say? 사내로 덮은 나의 fever. 아무 희나 굳이다 좋은 내 처마 bring back. What you say? 비밀의 밑에 태우신다. What you say? 열받은 준비와 이가. What you say? 여기서 말씀마다 deeper. 오크니네 묻다야 세요 이마 bring back. 그대로 Okay, okay. Let's say one more time. Let's go. Let's go.